역시 가끔은 too much for me. I don't mean 감도 다 이건 life of mine. 네가 내 영화 자체기에 딱구리 말고 natural talent. So what? 꽉 조여 다시 신발끈 입생 말고 달려줘 like say so what? Say so what? My